담겨진 너의 한마디 미안해 너도 잘 지내 어쩜 그리 너는 이기적이야 참 끝까지 정말 네가 미웠어 아무 말 안 했어 남자다 못났어 끝이 우스워졌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말하지만 사실 너도 보고 싶을 거라 바라지 난 때론 진심을 주기도 하고 거짓이 되었어도 기다리나봐 거쳐가는 그리움만 머릿속에 가득 남아 난 네가 필요해 너 없이는 안돼 아직도 내 곁에 네가 있었으면 해 필요해 yeah.